가고 싶습니다. 돌아와 달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. 미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목이 터져라 그대를 부릅니다. 대답 없는 당신이 더 원망스럽지만 난 당신을 불러옵니다. 그대 기다리는 또 하루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은 날 위로하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습니다. 가슴은 알죠.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.